국가우표 발행국에서 보천보전투 승리 88세쯤에서 소형전지 한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음하신 영상이 모셔져 있는 소형전지의 웃부분에는 보천보전투 승리 88, 주체 26, 1937, 주체 106, 2017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